김종일 대우보훈스님 해고 베닌 사회주의당 위원회가 10월 26일 꽃도누이에서 결성됐습니다. 해고위원회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소고 다섯 돌쇠에 처음하여 그의 성스러운 흉용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종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